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قل هو الله أحد الله الصمد لم يلد ولم يولد ولم يكن له كفوا أحد 일러 가로되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성자와 성부도 두지 않으셨으며 그분과 대등한 것 세상에 없노라